안녕, 난 혜인이야.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. 하나, 둘, 셋, 넷. 잘한다. 한 번 더 해볼래? 넌 역시 짱이야. 나랑 친구할래?